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분위기를 고조시켜버리고 발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과 관유라는 새로운 정책을 고안해내고 이에 대한 국내외적인 지지를 얻어보려는 꿍꿍이 판을 벌려놓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직접 유엔 안전보장지 사위 성원국 대표들을 백악관에 불러다 놓고 우리 문제를 논의하였는가 하면 백악관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인물들에 참가하에 국회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대조선 정책 관련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한편 미 국무장관도 유엔 안전보장리사위에서 우리의 비핵화와 관련한 상급회의라는 것을 주최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압박을 노골적으로 제창한 것으로서 다치면 토지게 되어 있는 조선반도의 현 정세 속에서 전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이나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지난 반세기 이상 계속되어 온 미국의 대조선 고립압살 정책과 핵 위협이 바로 우리를 오늘의 핵 보유예로까지 이르게 한 근원이며 추동력이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달라진 전략적 지위와 우리 군대와 인민의 1100배의 보복 의지를 바로 볼 대신 초보적인 현실 감각도 없이 고안해낸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이야말로 허황하고 무모하기 그지없다. 미국이 우리를 기어이 압살하기 위해 칼을 뽑아든 이상 우리는 정의의 장금을 뽑아들고 끝까지 결판을 보고야 말 것이며 만능의 보검인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미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위대한 병진 노선에 기치 높이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온 것이 얼마나 옳은 선택이었는가를 다시금 뼈저리게 실증해주고 있다. 불을 즐기는 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며 미국은 바로 제가 지른 불에 제가 타죽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